2017년 백두산위인 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비망록을 지지해서 3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조선에서 이룩되고 있는 빛나는 성과들은 김정은 원수이시야말로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한다고 지적했습니다.